정해서 너를 보내주기로 난 너무너무 두렵지만 어쩔 수 없는 나이기에 가슴이 꽉 막히고 심장이 멈춰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햇살 가득한 날에는 생각나 네가 주룩주룩 오는 날 차를 마시며 술을 마시며 지금 너도 울고 있는데 걱정이 근심이 앞서가 afraid.